처음과 시작만큼 중요한 게 끝, 그리고 마무리잖아요. 일주일 동안의 영스트리트 스페셜 DJ를 제가 마무리하게 됐네요. 라디오 진행은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걱정도 됐는데요. 응원해주신 팬분들과 반겨주시는 영스 가족분들 덕분에 힘낼 수 있었어요. 마지막 날인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2시간 열심히 꾸며보겠습니다. 여기는 영스트리트고요. 저는 스페셜 DJ 아이린입니다. 2022년 4월 10일 일요일 영스트리트 시작했습니다. 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레드벨벳의 In My Dreams였고요. 저는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스페셜 DJ를 맡게 된 레드벨벳의 아이린입니다. 사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라디오 진행은 처음이라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많이 떨리고 긴장도 됐었는데 오늘이 벌써 스페셜 DJ 마지막 날이네요. 제가 음악 방송은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이 해봤는데도 엄청 떨리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DJ는 정말 너무 많이 떨립니다. 원래 긴장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저는 긴장이 되면 손을 항상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몸이 약간 이렇게 어깨도 그렇고 이렇게 한껏 긴장이 돼가지고 올라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눌러주면은 조금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웬디도 오늘 제가 너는 나를 게스트로 초대를 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갑자기 TJ에 앉혀놓을 수 있니? 했더니 잘할 수 있다고 자기랑 본인이랑 얘기할 때처럼 이렇게 편하게 하고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맙다. 네, 그리고 또 절 응원해주신 팬분들 덕분에 오늘 2시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듣고 싶은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개그우먼 박소영 씨, 그리고 모델계의 매력부자 정혁 씨와 레벨업 루키루키 시즌2로 함께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럼 저희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받는 롤팩 매트리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영어는 해커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피자 맛의 꼭대기 피자마루.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언제나 가벼운 가격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가격은 가볍게, 포장은 가까운 매장에서 편하게. 이래서 피자마루. 영어를 아이가 신나게, 영어를 아이가 즐겁게, 영어가 재밌는 아이는 잉글리시 아이죠. 스피킹 잘하는 아이고, 라이팅 잘하는 아이도, 영어를 잘하는 아이는 잉글리시 아이죠. 초등부터 중등까지 살아있는 진짜 영어. 이상교육 잉글리시 아이.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족발 쫄깃쫄깃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원쌈 원쌈 원쌈 도시락도 원할머니 보쌈. 세상 없던 단 하나의 뿌리면 치킨 뿌리노랑 마동석 씨가 뿌리핑 들어갑니다. 가마솥에 튀긴 바삭한 후라이드에 체다 마스카폰에 두 가지 치즈를 듬뿍 구운 양파 대파까지 아낌없이 뿌렸으니 뿌린 대로 맛을 거둘지어다. 노랑 통닭 뿌리노랑. 우후!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차를 아는 사람들의 something. Lay no, lay 더 업그레이드된 no, 신제품 lay no, 레이노 팬텀 2를 검색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자담치킨 왜 맛인지 아세요? 잘 걷고 뛰고 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싱하고 쌩쌩하고 스트레스 1도 모르는 닭으로 만든 치킨. 자담치킨이 맛있는 건 자연스럽다.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치킨 자담치킨. 꿈꾸던 내 집 마련을 했다. 내 집과 오래 함께하기 위해 제일 벽지를 골랐다. 바꾸기 어려운 벽지 처음부터 제일 벽지 하세요. 당신의 행복한 일상을 감싸는 친환경 벽지. 제일 좋은 벽지, 제일 벽지.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 훌쩍 알러지엔 간질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 UCB제약. 150만 관객이 선택한 압도적인 흥행작,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작품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박은태, 카이, 전동석, 최고의 배우들과 전율의 무대를 경험하라.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선택,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5월 8일까지 샤롯데 시어터. 우리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더 건강한 몸으로, 더 단단한 마음으로 서로를 만날 겁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도, 친척들이 둘러앉은 명절도, 신입생으로 가득한 캠퍼스도 모두 일상으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이웃과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견뎌왔던 당신, 이젠 당신의 그 모든 시간이 보답받기를, 우리가 다시 가깝게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SBS가 함께 기원합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은 뭘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보내주신 문자들 한번 만나볼까요? 9008님, 그릭 요거트 좋아하시나요? 전 요즘 그릭 요거트에 푹 빠졌어요. 매일 토핑도 바꿔가면서 먹으면 질리지도 않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초코 시리얼을 뿌려서 먹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릭 요거트가 그 꾸덕꾸덕한 건가요? 아, 저는 달고 후루룩 먹는 그런 요거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릭 요거트는 즐겨 먹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요거트를 먹으면 그 막 바나나도 썰어서 넣고 블루베리, 냉동 블루베리 같은 것도 넣어서 먹고 하면은 맛있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팬케이크에 꽂혔어요. 팬케이크에 꽂혔는데 한 2주 전부터 꽂혔거든요. 근데 아직도 먹지를 못했어요. 사러 갈 때마다 문이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못 먹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꼭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3098님, 저 드디어 교정기 뺐어요. 친구랑 같이 카레도 먹고 활짝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왔어요. 이제 입 안 가리고 웃어도 돼서 너무 신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교정을 해봤거든요. 이게 신경 쓰이는 게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말할 때도 신경 쓰이고, 밥 먹을 때만 신경 쓰이나요? 밥 먹고 나서도 신경을 쓰이고, 이게 뭐 빨간 음식, 노란 거, 이게 착색이 되니까 이게 엄청 신경 쓸 게 많아요. 너무 고생하셨다. 교정기 탈출 축하드립니다. 6512님, 친구가 카페에 제가 좋아할 만한 신메뉴가 나왔다고 집 앞까지 배달해줬어요. 너무 스윗하지 않나요? 밀린 드라마 보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고마워 친구야, 하셨는데, 와, 친구분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이런 뜻밖의 선물이 감동이 두 배잖아요. 아니, 두 배가 아니라 몇 배가 오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선물을 종종 하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이제 상대방이 좋아해 주시면은 저도 너무 기분이 좋죠. 친구분도 너무 뿌듯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이쯤에서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NCT 드림의 버퍼링, 그리고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Welcome aboard. 한 방에 퍼지는 way. Okay. Wait it, wait it, wait. 이건 치명적인 사랑. Showing me 끝났어 너를 아무리 아무리 먹어도 잘 안 나가 촛불 like a disco 불상이 꺾여 I'm on a glitch mode I'm on a glitch mode I'm on scratch that bring it back 네 옆에선 glitch mode 구멍이 고장났어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따라 웃고 있는 걸 너의 행동에 설레어 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 네,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NCT 드림의 버퍼링, 그리고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2809님, 기분 전환 겸 앞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너무 짧게 잘랐나봐요. 집에 와서 엄마랑 눈 마주치고 한참 웃었네요. 그쵸. 앞머리 자르려다가 이게 너무 짧게 잘려서 이제 당황한 적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저도, 빨간 맛 때 이제 눈썹 위로 이제 앞머리를 자른 적이 있는데 이게 댕강 너무 잘려버린 거예요. 저도 엄청 당황하고 머리 잘라준 언니도 너무 당황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앞머리는 빨리빨리 자라니까요. 네. 다음 5342님, 봄맞이 겸 옷장 정리를 했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옷이 많았을까요? 왜 맨날 입을 옷이 없다며 찡찡거린 건지 옷이 너무 많아서 정리도 한참 걸렸네요. 이제 옷 살 때 좀 더 고민하고 사야겠어요. 맞아요. 옷은 원래 사도 없는 것 같죠. 저도 옷을 사는데 사놓고 안 입는 옷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맨날 입는 옷만 입거든요. 그래서 항상 살 때마다 이걸 사면은 내가 오래 입을 것인가를 굉장히 생각하고 따져보고 사는 것 같아요. 7665님, 저에게 요즘 새로운 습관이 생겼어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감사함을 담아 일기를 쓰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일기를 종종 쓰는 편인데 감사일기는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7665님처럼 하루의 마무리를 감사함으로 끝난다면 왠지 잠도 편안하게 들 것 같고 또 왠지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고 내일도 잘 지내야지라는 그런 힘이 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봤고요. 저는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2부 레벨업 루키루키 시즌2 박소영 씨, 정혁 씨와 돌아올게요. 거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돼. 실력을 쌓자 실력을 쌓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자격증을 따자 자격증을 따자 우리 꿈을 이룰 때까지 온라인 교육 포털 이패스 코리아 얼마 경리 얼마 경리 인공지능 경리 비서 얼마 경리 특허받은 자동 기장 얼마 경리 쉽고 빠른 세금 신고 얼마 경리 계좌관리 이사급여 얼마 경리 월 29,000원 창업회사 6개월 무료 얼마 경리 가입비 부가세 별도 지친 모든 분들을 위해 저 차태현의 건강을 플러스 건강을 플러스 내추럴 플러스 내추럴 플러스 가족 건강이 플러스 플러스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게 내추럴 플러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홍게 10마리 만원 산지 직송 홍게 HQ 만원 홍게 10마리 만원 당일 배송 홍게 HQ 그날 잡은 싱싱한 홍게를 산지에서 식탁까지 당일 배송 홍게 10마리 HQ 내일 아침 5성급 호텔에서 눈뜰 수 없다면 당신의 침실엔 베스트 슬립이 필요하다 30년 수면과학으로 완성된 최상의 숙면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성급 호텔의 편안함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헤어진 남자친구와 비슷한 남자를 또 만나는 친구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서 왜 정신을 못 차리는 걸까요? 라고 제이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토론토대 제프리 맥도날드 교수팀의 연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애 중인 성인 남녀 330여 명을 대상으로 참가자들과 그들의 과거 및 현재 연애 상대에게 직접 21가지의 질문을 하고 다섯 가지 성격 특성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각 참가자의 과거와 현재 연애 상대가 지닌 성격에 상당한 일관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친구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비록 비슷한 상대지만 정과 다르게 대할 수 있도록 친구분을 도와주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마음 좋지 용쌤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 금융 NH 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Yeah. 저 고민이 있는데요. 그 오늘 처음 왔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도 고민 있어요. 어머 너무 설레인다. 오늘 정혁 씨 온다고 제가 풀메하고 왔어요. 아름다움 보이시나요? 어,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레벨업 루키루키 시즌2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레벨업 루키루키 와우 어우 네. 에너지가 너무 좋으시네요 어, 감사해요 네. 네 영스트릿 일요일 2부 시작했고요 레벨업 루키루키 시즌2 개그우먼 박소영씨 그리고 인싸모델 정혁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아. 어, 아이린씨도 너무 예쁩니다 아, 이렇게 실물로 처음 뵙거든요 아니, 저는 네. 마스크 뭐 쓰고 이렇게 선글라스 다 가렸는데 네. 저는 솔직히 선글라스를 썼는데도 두 분 다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미모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서 사람이라는 게 아우라가 정말 있구나 설렘지 아, 저도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서로 약간 서로 눈이 좋은 상황인가요? 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희는 목소리만 네. 나가는데 참 아쉽네요 이게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네. 마지막에 다 끝나고 사진 찍거든요 저희 아 진짜요? 거기서 또 이제 뿜어져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아, 오늘 또 이렇게 또 저희가 만나 뵙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참 의외의 조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 정말 의외였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저희 세 명 다 처음. 그러니까 저 초면이라 가지고. 네. 어 근데 진짜 눈이 부십니다. 이렇게 너무 멋있고 예쁘신 분들과 함께하니까 행복하네요. 아유. 우리 PD님도 지금 마스크 사이로 입이 많이 이렇게 찢어지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 보통 마스크 쓰신 분들이 웃을 때 웃는 건 안 보이지만 광대가 올라가더라고요. 예. 광대가 살짝 예, 한 8도 정도 위로 올라갔어요. 예. 아, 두 분은 또 뵈신 적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 사실 네. 그 친분 이렇게 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아예 없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S팀이고 네. SM의 산하여서 그 예전에 네. 코로나 이전에 SM 워크숍이 있었어요. 네네네. 거기서 저는 이제 정말 팬의 마음으로 네.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뵀었었고 그거 말고는 사실 저는 네. 아 그럼 저도 S가 약간 좀 연관 있는 게 이름에 S가 들어와서 소영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어머 대박 나 아이린씨가 이렇게 또 웃어주시니까 또 행복하네요 와 진짜 미쳤다 S가 들어갔어요? S 들어가 정혁씨한테는 아 S가 없네 아 저는 S팀의 S요 아 그러니까 그 S팀이 있잖아 대박 사건 그러니까 S 어 진짜요? 우린 트리플 S 와 진짜 죄송한데 정혁씨는 지금 선글라스랑 모자랑 마스크까지 썼더니 네네 지금 제가 어딜 보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저 가상의 인물이에요 가상의 인물이구나 네, 저 메타버스에 만든 NFT입니다 우와 그 주식 제가 살게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이 코너가 고민을 해결해주는 코너인데요 네. 두 분은 평소에 고민 상담을 해주는 편이신가요? 저는 고민 상담하는 거 진짜 좋아해요. 뭔가 약간 오지랖 넓은 성격이어가지고 뭐뭐 네. 뭐 이제 뭐 연인끼리 싸운 문제나 아니면은 뭐 이게 뭐가 옳다 아니다 이런 거에 좀 참견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좀 많이 해줬어요. 뭐 20대 때는 정말 많이 들어주고 정말 네.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약간 연륜이 조금 쌓였다고 해야 되나? 네. 제가 계속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네. 정말 그 친구들은 이런 정답을 찾는 것보다는 듣는 거를 좋아해서 고민을 들어주고 해답은 안 줘요 이제. 그냥 정말 그 오은영 박사님처럼 그랬구나 우리 금쪽이가 그랬구나 와 천재다 그거밖에 안 해요 정말 뭐 그러면은 뭐 혹시 나한테 정답을 알려달라 막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이러면은 아 죄송한데 그런 것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고 머리가 네. 아프거든요 그쵸. 굳이 막 연애 문제에서 제가 뭐 솔직히 네가 잘못한 게 조금 있는 것 같으면 저도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그냥 듣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게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답정너잖아요 그럼요 뭔가 남자친구 얘기해서 남자친구가 야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왜 내 남친 욕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이린 씨도 저는 아니요 저는 주변에 언니들이 많아가지고 네. 얘기를 그냥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막 고민을 막 누구한테 막 털어놓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언니들 얘기만 들어도 많은 배움을 얻고 갑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리스너가 굉장히 좋죠. 그렇죠. 제가 책을 봤었는데 네. 그 대화를 할 때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돈을 내고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역시. 포 이그젬플로 어디 음식집 가면 이그젬플이 뭐예요? 예, 예를 들어서 포 이그젬플. 포 이그젬플. 이제 어르신들이랑 밥 먹었을 때 나 때는 말이 하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언. 그렇죠. 그러고 결국에는 밥은 또 이제 어르신들이 사주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그래서 듣는 게 제일 이제 득이 많고 네. 돈도 안 낸다. 아, 네. 제일 현명한 방법을 하고 계셨네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아 그러니까요. 연륜이 많이 느껴진. 오늘 어깨도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아 옷이 좀 옷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옷이. 약간 내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올라가겠습니다. 예 네, 지금 죄송해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그런데 이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계시고 목이 들어가 계시고. 네, 죄송해요. 이제 거북이처럼. 아 아닙니다. 들었다가. 아, 오 빼니까 기분이 좋네. 오 굉장히 크시네요. 네. 정혁 씨의 근황을 좀 전해주신다면요. 요즘에 페피 형님들이란 웹 예능을 하고 계신다고. 아 예,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네. 페피 형님들이 그 SSE 그 신세계닷컴에서 하는 패션 주제로 하는 건데요. 네. 네. 사실 뭐 제가 이제 모델이기도 전에 뭐 이제 방송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런 말하는 거를 좀 좋아하게 돼서 뭐 정보를 전달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페피 형님들이라고. 또 심지어 같이 하는 친구가 형이 네. 들어가서 아! 우리 이제 또 형님들이 해가지고 아 형님들 네. 센스 있다 네 그래서 고민했는 우리 아우들 아따 싸게 오시랑 해가지고 우리 한번 알려주겠어 하면서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소영 씨는 멤버가 바뀔 때마다 생존 본능처럼 본인의 룰을 계속 바꾸신다고. 맞습니다. 또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많으시다 그러면 왜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이러다가 저보다 약간 수다스러운 분이 오신다 그러면은 네. 어머 정말요? 약간 리스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게 변하면서 약간 카멜레온 같은 스타일이에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스타일로 제가 변할지 한번 좀 모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BTI가 카멜레온이에요. 어? MBTI가 어떻게 카멜레온이에요? 일단 극이신 것 같아요. 극이죠. 네. 네. 오, 상당히 이신 것 같은데 MBTI가 혹시 ENFT. ENFT요? 네, ENFT. 한미제도 아니에요. 뭐지? ENFP, ENFP. 예. 나 이거 맨날 헷갈려. 저 뒤에가 T 들어가시는 거 처음 봤어요. 내 맘대로 하는 거. 아, 그랬어요? 어머, 마이스테크. 노노노노노. 좋았어요. 야야. 웨잇. 네. 네. 아이디님 혹시 MBTI가? 저는 정말 예전에 했는데. 네. 제 MBTI를 아마 웬디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맞아. 잘 몰라가지고. 웬디 씨는 I로 시작하거든요. 아 진짜요? 웬디는 I랑 E랑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그런 것 같아. 반반. 반반. 이런 씨도 I로 시작하지 않을까? I에 그 뒤에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 뭐죠? I, N이나 S가 있고요. 네 그거는 모르겠고. 네 그 다음 F랑 T가 있어요. 그 F였던 것 같아요. F에 그다음 뭐죠? P랑 J요. 이거 혹시 저희가 사연 소개하지 말고 MBTI를 주제를 가지고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NS와 이제 이상과 현실이 있고요. 네, 계획적인 부분은 이제 네. 뭐 J가 있고 나중에 뵙겠습니다. 그래 우리 오늘의 컨셉은 아이린 씨의 그 네. 유행을 찾아라. 아 뭐였죠? MBTI를 찾아라. MBTI를 찾아라. 여기도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네. 한쪽은 산을 가고 한쪽은 배를 타고 있고 저 지금 뭐 보이진 않겠지만 저 중간에 있어가지고 재밌네요. 오늘 중간에 잘 앉아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를 잡아주셔야 돼요. 네, 저 게스트로 왔다가 잡으러 왔다. 이야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너무 재밌다. 근데 진짜로 MBTI를 물어보실 때 저 해봤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MBTI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유형인데 그분들이 정말로 MBTI 검사하고 잘 몰라요 자기 거를. 근데 보면은 그 성격이랑 일치한 분들 많더라고요. 아 그 잊어버리는 성격이 비슷한. 네 그 맞아요 맞아요. MBTI 아마 그쪽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쪽이 어느 쪽인데요? 그것까지 좀 뭐 제가 뭐 박사도 아니고 뭐. 아, 그래요? 나 지금 상담할 뻔했잖아요. 네 저한테 네. 뭐 사주 뭐 예 상담 원하신다면은 사주 쪽으로 좀. 와 그런 것도 잘 제가 명리학을 또 배웠어가지고 이야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런 역학조사 역학조사가 아니고 뭐지? 역학조사 좋습니다. 그런 그 학조사 있잖아요. 항상 뭐지 뭐 복비만 챙겨주시면 언제든지 네. 한번 오늘 좀 방송 끝나고 메시지로도 가능하니까요. 네, 아이린 씨랑 같이 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정리 좀 하고 올게요. BTS의 버터. rich, I'm the nice guy. Got the right body and the right mind. Rolling up the party, got the right vibes. We like haters. Fresh boy, pull up and we lay low. All the plans get moving with the bass low. Got the army right behind us when we say so. Let's go. 네, 저희는 노래 듣고 왔고요. 루키루키 시즌2는 중고등, 대학생, 취준생, 주부 등등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해 드릴 겁니다. 아, 친구랑 싸웠어요. 아, 어떻게 화해할까요? 고민이에요. 남편이 주말에 하루 종일 잠만 자요. 등등 어떤 고민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수 홈페이지에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소개해볼까요? 네, 그럼 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형님, 심하게 다리 떠는 옆자리 직원 때문에 미치겠어요. 참다 못해 다리 좀 떨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의자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몸 전체를 떠네요. 정말 어쩔까요? 아, 근데 상상이 된다. 몸 전체를 떠신다고요? 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어떤 저 성격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가요? ENTP가 아닐까. ENTP. 네. 아, ENTP. 약간 그 눈치 안 보고 네. 네, 마이웨이라고 하죠. 아, 마이웨이. 네, 그런 느낌이 좀 강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걸 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 저도 그냥 여쭤봤는데 대답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냥 그림을 싹 그려가지고 네. 아, 그런 느낌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야. 전국에 있는 ENTP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그냥 제 주관, 네, 주관적인 얘기였고요. 아니 근데 이제 약간 자기 마이웨이, 자기의 길을 걷는 자기의 신념이 있다는 뜻이죠. 아, 그렇죠. 좋은 뜻입니다. 네. 오, 포장 잘하시네요. 괜찮았나요? 오, 포장 박스를 네. 그냥 대짜리로 그냥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려요. 네, 네. 어, 쎄쎄. 근데 진짜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 더 하네. 약간 청개구리 신보잖아요. 이게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책이 있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을 그냥 신경 안 쓰던지 그 옆자리 직원 아, 앉을 수가 안 앉을 그냥 다른 자기의 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하셨더니 마이웨이잖아요. 네네. 이분은 고칠 기미가 좀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게 습관이에요. 뭐 다리 떠는 게 저 옆에서 보기 안 좋아서 그렇지 뭐 나쁜 게 또 아니니까 그냥 다른 데로 좀 가서 일을 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은 이제 좀 귀 이게 정현 씨처럼 지금 오늘 선글라스를 끼고 귀에 이제 좀 귀마개 같은 걸 하면서 자기만의 네. 시간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고 옆을 시야를 가려 시야를 가리고 가려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소외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그 회사 내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역시 다르십니다. 예, 아무래도 거시적인 예.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감사합니다. 역시 저 존경합니다. 어떤 아, 방법이 있을까요? 아, 제가 봤을 때는 군대에서요. 네. 그 마음의 편지라고 있습니다. 이야. 사실 이게 직장 동료나 부하가 얘기했을 때는 잘 듣지도 않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직장 뭐 부하나 동료가 이 아니라 네. 정말 그 이제 뭐 이제 사내에서 고발하는 것처럼 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약간 스트레스 받아서 업무 방해됩니다 하면은 충분히 저는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죠. 해결하라 이런 거죠. 법적까지 가나요? 아 그럼요. 그게 더 회사 생활이 힘든 거 아닌가요? 아 근데 그 아. 마음의 편지는 항상 익명입니다. 아 익명이에요? 네. 아, 만약 그게 없다 하면은 잠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아까처럼 약간 마이웨이. 그분도 나만의 길을 딱 걷는 거지. 다리를 던다면 근데 이거는 습관이라서 그쵸. 이분도 무의식 중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뭐 하지 말라고 다리를 뜰 수도 없고 네. 맞아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뭐 이제 좀 약간 좀 딥하게 얘기했지만 정말 네. 장난 삼아서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다리 떠는 모습을 보기가 싫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그 사람도 분명히 뭐 제가 뭐 밥 먹을 때 보기 싫어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행동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가령 뭐 방귀를 낀다든지 그런 것들을 앞에서 해서 네. 왜 자꾸 방귀 끼세요? 하면 죄송해요. 습관이라 지금 막 자꾸 열리네. 이거 괜찮은데? 이게 그냥 이제 역지사지로 그냥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럼요. 그러면 알면서 막 뭐라고 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부장님도 뭐 이제 뭐 발이 떠시는 거 저도 참았는데 아, 저도 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똑같이. 네네네네. 이거 괜찮은 방법 같지 않습니까? 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방구를 껴라. 이걸로 가시는 거죠? 방구 말고 밥 먹는 그런 쪽으로. 아 그쪽으로 갈까요?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방구 끼면 소문 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정혁 씨의 의견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구 말고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어. 눈에는 눈. 그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영님 레벨업 루키 루키 와우 오 좋아요. 오, 타이밍 맞았다. 겨우 들어왔어요. 겨우 오, 들어왔어. 정박이 들어와서 다행이에요. 오 다행이다. 오. 예. 오, 다음 사연 또 우리 정혁 씨가. 아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게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뭐 읽고 싶은 거 읽으면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아무거나 읽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아, 남편이 국이나 찌개가 없으면은 밥 먹기를 불편해서 늘 국을 해줬거든요. 아 근데 그게 너무 귀찮고 싫었는데 어느새 저도 국이 없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오늘도 국을 끓였어요. 내일은 무슨 국을 끓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 국을 하나씩 추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 아, 이게 진짜 맨날 저도 그런데 이게 뭐 먹을지 메뉴 선정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막 그날 그날 막 땡기는 게 있으면 맞아, 너무 맞아. 좋은데 그런 게 없을 때는 네. 뭐 오늘 뭐 드셨어요? 저는 식단에서 닭가슴살에 현미밥에 아몬드밖에 안 먹어요. 아이고. 뭐 일상이라서. 아이리 씨는 그러면 국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국을 잘 안 먹는 거 아, 진짜요? 네, 저는 국을 잘 안 먹는데 저는 오늘 그걸 먹었습니다. 김치 콩나물국을. 어! 아, 김콩국. 우리 공감대가 또 생겼네요. 어떤 거죠? 저는 김치찌개 먹고 왔어요. 잠깐만. 저는 김치를 만들어내요. 안 먹었지만 김치를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우와, 우리의 공통점 또 찾았어. 어이씨, 거의 뭐 끼워 맞추고. 진짜 소름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딱 김치찌개를 딱 먹고 왔는데 김치찌개 얘기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딱 그거 먹었다고 하니까 아 뭔가 하나 된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저희가 국매출을 해야 되는데 그쵸. 국물 메뉴 추천을 해야 되는데 혹시 어떤 게 좀 괜찮을까요? 저는 약간 조금 속이 부드럽게 넘어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며칠 전에 어머니 생일이어서 미역국을 끓인 다음에 엄마가 이제 제가 직접 끓였었어요. 근데 처음 끓이다 보니까 이제 간 조절을 못해서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미역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게 점점 끓으면 끓을수록 맞아요, 맛있고 맞아요. 그리고 끓다가 나중에 거기다가 미역에 밥을 넣고 국에다가 밥을 제작해서 미역죽이 되거든요. 엄마야. 그거 두 개까지 요리를 비피처로 보고 미역 김치 싹 올려가지고. 저 어디 가네 지금. 어머니까지 같이 올려주고 와 참. 말도 안 되네요 정말로. 이걸로 아 이거 미역국 좋은데요? 미역국. 그럼 오늘 정혁 씨의 픽으로 이제 또 뭔가 결말이 날 것 같은데 어떤 거 국? 저는 근데 김치 그러니까 미역국도 너무 좋고요. 네. 사실 뭐 다이어트 할 때 신진대사도 많이 올려주는 그런 성분이 많아서 네. 미역국 좋은데 네. 저는 이분한테 김치 콩나물국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남편이 국이나 찌개가 없으면 밥 먹기를 불편해한다. 그쵸. 제가 약간 유추해봤을 때는 항상 술 드시는 분들이 다 화장할 때 이 국물 싹 들어가는 그 약간 그립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가 안에 들어오는. 글 안으로 지금 뭐가 다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국물이 없으면 소화가 아니라 국물이 없으면 해장이 안 됩니다. 그쵸. 사실은. 해장이 돼야 소화가 되거든요. 이거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김치 콩나물국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김치 콩나물국 이게 뭐야. 네 김치 콩나물국으로 경희님 레벨업 루키 루키 와우 완전 제가 됐네요. 스며들었어요. 네, 스며들었어. 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요 선물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지벤만 신어. 지벤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벤. 지벤 안전화. 우리 집까지 천천히 걸어본다. 하얀 민들레가 보이고 빨간 무당벌레가 보인다. 천천히 걸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모든 것이 변했다. 집 하나로부터 즐거움을 짓다. 라온 건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영어는 해커스. 요즘 덮밥 이슈. 밥밥밥밥 핵 당해. 밥밥밥밥 핵 맛있어. 밥밥밥밥 핵 든든해. 요즘 덮밥 이슈. 핵밥 핵밥 지금 주문해봐. 덮밥은 핵밥 핵밥. 피자로 마일리지 쌓아봤나? 피자 알볼로 퍼스트 클래스 회원에게는 최대 제주도 왕복 항공권까지 혜택도 제대로 알볼로. 피자 맛의 꼭대기 피자마루.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언제나 가벼운 가격.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어디서나 간편한 포장. 가격은 가볍게, 포장은 가까운 매장에서 편하게. 이래서 피자마루. 박서준입니다. 요즘 어떤 소파 찾으세요? 오리지널 유럽 패브릭 소파? 에싸. 내구성이 탁월한 소파? 에싸. 안심할 수 있는 소파? 에싸. 감각적인 컬러의 소파? 에싸. 소파보다 편하고 패브릭보다 아름답다. 에싸. 지금 박서준 소파를 검색하세요. 에싸.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자담치킨 왜 맛인지 아세요? 잘 걷고 뛰고 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싱하고 쌩쌩하고 스트레스 1도 모르는 닭으로 만든 치킨. 자담치킨이 맛있는 건 자연스럽다.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치킨 자담치킨. 베즈랜드 빠른 고퀄 프린트. 베즈랜드 한 장도 소량 인쇄. 베즈랜드 장비빨이 달라요. 베즈랜드 베즈랜드 인쇄 맛집. 공부, 벽보, 선거 인쇄물도 에즈랜드. 한화 생명이 암만큼은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75년 노하우를 담아 보험의 진심을 담아 그래서 이름도 시그니처. 한화 생명의 시그니처가 될 암보험 지금 시작합니다. 한화 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1577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영스트리트 오늘은 레벨업 루키루키. 와우! 저기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죄송해요. 아니, 제가 끼어든 거. 아니요, 제가 끼어든 거예요. 예, 제가 끼어든 거. 같이 하는 거구나. 어, 아니에요. 아, 예. 사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아, 제가 요 방송 욕심이 있어서 아이디씨 예. 하는데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저는 또 이제 흐름 타야 되니까. 왜냐면 와우 하긴 했는데. 잘 끼어들어 오세요. 예. 왜냐면 아주 스무스하게. 예, 약간 어. 0.1박 늦었는데. 그렇죠. 예, 다행입니다. 좋았어요. 네, 그럼 다시 해볼게요. 네, 영스트릿 오늘은 레벨업. 루키 루키 와우. 네, 시즌 2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는 네. 3부로 돌아올게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하핑 여자라면 하핑. 사사부터 배까지 스타일 사이즈 걱정 없는 여성 의류 브랜드. 검색창에 하핑. 대한민국 모두 쌩쌩하세요. 알라 멈췄다. 와, 멈추셨네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선 우선 멈춰주세요. 어린이를 지키는 안전운전. 이 캠페인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와 아이들과 미래재단 행정안전부가 함께합니다. 요즘 덮밥 이슈 핵당해 핵 맛있어 핵 든든해 요즘 덮밥 이슈 핵밥 핵밥 지금 주문해봐 덮밥은 핵밥 핵밥 하루 한 번 하루 한 포 하루 영양 열 가지 성분을 간편하게 온 가족 영양을 간편하게 뿌띠엔드로 바꿔 뿌띠엔드 습관은 뿌띠엔드 뿌띠엔드 뿌띠엔드로 바꿔봐 노바렉스에서 제조된 에이팜 건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격리 업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지?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저 화석진이 추천합니다 격리 업무를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격리나라 격리나라 포장 전문 딸 가성비 딸 밀키트 딸 땅스 떡볶이 떡볶이 딸 우리 모두 딸 매콤매콤 얼큼 푸짐해 땅스 떡볶이 배달 어플로 주문하세요 땅스 떡볶이 창업한다니까 주변에서 걱정 많이 했죠 근데 김간에 창업한다고 했더니 김간에? 믿음 가네 하고 안심하더라고요 믿음 가네 오래간에 모두가 안심하는 창업 오늘도 김가네 NH 커피 편하게 고민 쉽고 빠른 고민 내 손 안에 고민 NH 커피 자세히 쿠키와 모아서 쿠키와 한눈에 쿠키와 NH 커피 속 갈수록 자산은 더 커져가니까 스마트한 금융 앱 NH콕뱅크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연세트리 들어볼래 yeah. 이것저것 찾지 않아도 돼 yeah.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yeah. 누가 너 백실컷 놀아볼래 yeah. 웬디의 Young Street. 네, Young Street 일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개그우먼 박소영 씨 그리고 정혁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레벨업. 루키 루키 와우. 재밌죠? 신이 나죠? 뒤에 밴딩이 좀 있네요. 아, 그쵸. 뒤에 우와! 네, 아,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기가 확 살아나네요. 네. 네. 여러분의 고민들 지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다이어트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 공부가 잘 안 돼요 등등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수 홈페이지에도 남길 수 있습니다. 네, 3부에는 긴 사연을 만나볼게요. 3301님 음악 주세요. 장모님께서 맞벌이 부부인 우리를 위해 맛있고 엄청나게 풍성한 반찬을 해오셨다. 아유 나왔어. 우유 우리 멋진 사위 잘 지내고 있었지. 아이고 고고. 아 오셨어요 어머니. 아 어쩐 일이에요. 어 다들 밥 안 먹었지? 내가 반찬 잔뜩 해왔어. 아 어머니. 아 뭐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와우 와우. 야 그렇게 반찬을 맛보는데. 야 진짜 비주얼이 미쳤습니다. 와 일단은 안 먹어봐도 맛있을 것 같아. 잠깐만요 먹어볼게요. 너무 어때 맛있지? 맛있지? 어때 한번 얘기해봐. 정말 맛있어. 정말 이거 뭐라냐면 천상의 맛이고요. 아, 정말 이거는 사람이 먹을 게 아닌 정말 천국에 있는 사람들 먹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음식인 것 같아요. 뭔데 어떤 맛인데 나도 잘 안 돼 안 돼. 어머 먹지 마. 먹어 봐. 내 요리 기가 막히지. 먹지 마. 왜 입맛에 안 맞니? 요리가 어마어마하게 짜고 양념이 강한 거다. 나중에 장모님이 가시고 반찬을 정리하는데 아, 우리 엄마 원래 양념이 세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 그래도 해주셨는데 다 먹어야지. 아 근데 다이어트 때문에 요즘 사실 좀 저염식하고 있거든. 그러네. 아, 엄마한테 앞으로 싸우지 말라고 말할까? 아니야. 그 직접 싸우셨는데 그러지 마. 아, 뭐 아, 다른 반찬은 뭐 양념이 덜하겠지. 자, 이거 먹어 자, 이거 보자. 어, 히말라야 솔트인가 봐. 이건. 그것도 그래? 야, 이거 야, 여기 염전인데 거의. 야, 아, 괜찮. 자, 물 좀 갖고 와. 그렇게 장모님이 주신 반찬을 다 먹고 다시 저염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옛날 조인종 소리. 정서방 나야 나. 아니 오셨어요. 아니 그 저희 초인종이 없는데 어떻게 누르셨어요? 아 잠깐만요. 아, 그 옛날 초인종 그거. 아니 입으로 내셨구나. 아 잠깐만요. 정서방. 아, 양손에 그건 뭐예요? 아, 반찬 싸왔지. 맞벌이 하느라 밥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앞으로 내가 매주 싸다줄게. 아니 이게 있잖아 천상의 맛이라고 했잖아. 아, 예. 또 만드는 재미도 있더라고. 아, 너무 신나. 아, 그럼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먹는 그런 건지. 그렇지. 귀한 음식이잖아요. 난 당 우리 서방을 위해서 우리 서방이 아니지 전 서방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싸다 줄 거야. 아, 장모님 너무 지극정성을 저를 좋아하시는 아 감사합니다. 천상의 맛이야. 네. 그때부터 장모님이 거의 매주 반찬을 해주신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기는 한데 아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다. 그냥 계속 먹을까 아니면은 말씀을 드려야 하나. 그 혹시라도 너무 서운해하실까봐 말 꺼내는 게 너무 고민된다. 야, 너무 잘하시네요. 다들 지금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재밌네요. 아, 초인종 소리. 아니 요즘 시대 누가 초인종이 집에 있어? 아, 요즘에 드라마에서 네. 그 이제 예전 드라마 있어요. 이호일 뭐 이런 것도 맞아요. 있었고 그거에서 보다 보니까 요즘 네. 좀 빠져가지고. 아 맞아요. 기억나요. 저도 그때 옛날에... 많이. 네. 그러면 항상 그 어르신이 누구세요? 자넨 누군가? 자넨 누군가? 아 저기 소영이 만나러 왔습니다. 안 될세. 아 바로요? 아 예.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장모님이 정말 지금 정성으로 이렇게 싸다 주시잖아요. 네네. 근데 뭐 그냥 안 싸우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 그렇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말을 안 드릴 것 같아요. 진짜요? 어찌됐든 간에 천상의 맛이라고 막 지금 막 사위가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신나서 이 둘을 위해서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일단 싸우시는 거를 받고 네. 거기에 양념을 조금 더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간을 조금 더 안 짜게 만든다든지 네네. 그 뒤에 일이 생기는 거지 아... 일단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짜니까 그나마 좀 약간 좀 뭘 더 해가지고 덜 그쵸? 짜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게 좀 있구나. 만약에 지금 이렇게 맛있다고 해서 매일 싸우시잖아요. 근데 저 아, 조금 사실 짜서 안 될 것 같아 하고 줬어. 그러면은 만날 때마다 자네는 내 요리 싫어하지 않나? 자네는 내 요리 먹고 싶지 않지 않나? 아, 자네는 나 싫어하지 않지 않나? 아까 그런 거네요. 그쵸. 아, 집에 놀러 와서 갔는데 자 먹어봐. 아 됐어. 정서방은 아이고 뭐야 짜 뭐 안 좋아한다니까. 보면은 밥이랑 김치밖에 없고 심지어 사온 김치밖에 없어요. 김치 아 맞다 김치도 안 좋아하지 않나? 아, 빼고 아, 그러면은 밥밖에 못 먹고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아. 조금 더 괴롭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 그렇네요. 그래도 재미가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저는 집이 본가 대구거든요. 네. 저희, 네. 가끔씩 저희 엄마도 제가 대구 간다 그러면 이제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 예전에는 이제 너무 오랜만에 가니까 아, 네. 나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말도 안 하게 되고 아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리고 또 귀찮으실까봐 아 힘드실까봐 힘드실까봐 이렇게 말을 안 했는데 문득 아 엄마가 이런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내가 아예 없애버렸나? 아 그렇다 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집에서 밥 먹을 일이 별로 없는데 그쵸. 이제 가끔 가는데 엄마가 그런 거를 못 느끼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 분 장모님도 약간 그런 마음이실 것 같은데 진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요. 그렇다. 나쁘게만 해석했나 봐요 저희. 저희가 좀 너무 네. 아니 그냥 드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약간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니까 네. 이제 뭐든. 해주시는 그런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따님이 이게 제가 저희가 사실은 다이어트 중이다. 그래서 뭐 간을 조금만 좀 이렇게 해달라고 좀 잘 말씀을 드리면은 오. 말씀을 잘 드리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그렇네. 우리 너무 자극적으로 아예 저희 안 먹을래요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 우리 진짜 다이어트해서 그런데 조금만 덜 짜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해주면 그게 간이 딱 맞을 텐데.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중간에 살짝 좀 더 조미료를 치자면은 아 그 장모님 제가 그 종합검진을 하고 왔는데 몸에 그 혈당 수치가 되게 높아서 우리 소방 장소방이 그런 일이 있었나? 네, 그래서 아, 진짜 장모님은 솔직히 변하는 거 좀 그런데 아, 조금만 저 약간 덜 짜게 해주시면은 예 아유 그래도 맛있을 거예요 분명히 사실 그게 더 맛있는데 아 그치 그렇게 얘기를 좋게 얘기해주면은 굿퀘스처 네. 야, 과학적인 이론을 가져가면서 이게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좀 믿지 않으실까? 이거 너무 완전 솔루션인데요? 덤으로 챙겨오는 아유 정서방이 그 혈당 수치 내리는 약 드린다면서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사위사랑. 어 나 왜 이렇게 똑똑해 오늘? 그러니까 왜 너무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어 뭐야? 와 진짜 대박. 그 안경 사이로 뭐가 이게 그 해답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계속 여기서 레벨업을 시켜주시니까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계속 똑똑해지고 있거든요. 진짜 많이 똑똑해진 거예요 지금. 두 분은 다이어트 많이 해보셨? 저는 이제 다이어트다 이렇게는 안 해봤는데 이제 혼자서 이제 뭔가 처지는 나의 그 느낌 그걸 보고 요즘에 하는 게 계단 오르기. 이게 진짜 어쩔 수 없이 중력에 못 이길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나는 괜찮다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거울을 보는데 아 이건 아니다 해서 운동을 하는 거는 제가 너무 이제 귀찮잖아요. 그게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계단을 오자 해서 14층이거든요. 네. 거기를 이제 딱 두 번 올랐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하면 세 번이거든요. 매주 올라서 다음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고비네요. 작심삼일에 3일 딱 되는 날이라서. 진짜 한번 딱 정신 차리고 위를 봤는데 아직 7층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좀 열심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밀폐된 공간이라서 재미가 사실 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남산타워 쪽 가시면은 계단이 많아서 그런 쪽도 나쁘지 않거든요. 조금 더 멀어졌네요. 네, 아이린 씨가 시원하게 또 재밌게 교수님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그럼 사연자분은 정혁 씨의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저희 모두의 방법이지 않을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이린 씨가 차려놓은 밥상에 네, 숟가락 싹 올려놓고 내 이름 딱 박아놓고 아이 좋아라, 에이 너무 좋아. 네. 네,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그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린 슬기의 놀이. 언제 이상하게 짜릿한 기분 천천히 가까워져 우리 둘 사이 거리 손에 닿을 듯 하지만 baby 다시 따라 나 멀리 좀 쉽진 않지 던져 쉽진 않을 거야 기분 딱 한 번뿐 Don't you get it 사실 너를 한번 시험한 것뿐 뒤엉킨 미로같이 복잡한 머릿속이 날 원한다면 긴장해 baby 너를 흔드는 나의 깊어진 긴 사연을 하나 더 해볼게요. 김수민님의 사연입니다. 사연 만나볼까요? 음악 주세요. 우리 회사는 특이한 문화가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다 같이 회의실에 모여서 영화를 본다. 어, 나 너무 신나. 일 안 하고 이렇게 영화 보면서 돈을 벌다니. 그렇지. 아, 오늘은 뭐 보려나 기대된다. 아, 그러니까 내 말이. 어, 잠깐만 잠깐만. 나 빔 프로젝터 좀 세팅하고 올게. 그렇게 영화를 보는데 과장님이. 어, 과장님 뭘 드시고 계시나요? 어. 아, 밥 먹고 와가지고. 아, 이거 봤어. 아이고, 이거 이거 반전 대박이야, 대박. 아우, 진짜요? 어메이징. 아, 과장님 또 스포하시는 거 아니죠? 아, 맞아. 이번에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요. 그래. 자야. 저놈이 범인이요. 저도 저거 아유 저거. 착한 척만 하다가 아유 스포하지 마세요 과장님.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이게 스포? 아유 말고 저 파란색 옷 저놈이 범인이요 범인. 아유. 저 나쁜 놈이 아 얄미워 죽겠네. 아 뭐예요 진짜. 아유 미안해. 아유 내가 또 이게 오지랖이 또 많아가지고 아유 코를 드세요.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밥 먹고 왔다면서요. 아유 미안해 그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아무튼 얘기도 해서 미안한구만. 이렇게 꼭 스포를 하신다. 악의적으로 하시는 건 아닌데 의식의 흐름대로 자꾸 스포를 한달까. 얼마 전에도 언니 요즘 이 드라마 재밌다던데 보셨어요? 어? 대박 나 어제부터 정주행 시작했잖아. 남주 여주 둘 다 너무 예뻐. 너무 잘 어울리잖아. 아, 나 너무 설렌다 진짜. 아, 저도 오늘부터 보려고요. 아, 너무 기대돼요. 그 무슨 얘기를 나 빼고 그렇게 재밌게 하나. 또 오셨네 또 오셨어. 그 드라마 봤는데. 아, 보셨어요? 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아싸 나도 빨리 퇴근하고 가서 봐야지. 아니 근데 그 남주가 그 결국 그 다른 애랑 뭐 이어지더라고. 아, 나 진짜 보다 깜짝 놀랐는데. 쟤랑 나 정말 아유 미안한데. 아유 이 필터링이 아유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더 세게 들이세요 더 세게. 아유 과장님 들켰어? 들켰어. 아유 진짜로 들이셨네요. 아유 미안해. 아유 진짜. 에휴 됐어. 안 봐요 안 봐. 막 힘 빠져 진짜. 스포 빌런은 우리 과장님.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한마디 할까요? 아, 네. 우리 근데 과장님이 진짜 연기 그 내면 연기에 빠지셨다고 느낀 게 본인 입을 진짜로 때리시더라고요. 아까 철석 세 번 소리가 나길래 이게 소리가 나야 돼가지고 마이크로 진짜 들으시는 분들이 이야 생동감 느껴져가지고. 아 근데 코 먹는 건 잘 안 되네요. 이게 아니 잘 드시던데 지금. 아 그래요? 제가 그 택시 가끔 탈 때 네. 코를 많이 드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되긴 하네요. 네. 이거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맞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스포하시는 분들 주변에 꽤 있잖아요. 맞아요. 아 저는 진짜 요즘에 이제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다가 조금 어제 못 봤어. 그래서 나 조금 이따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봐야지 하고 설레어서 들어갔는데 SNS를 무조건 요즘엔 많이 하잖아요. SNS에 그냥 무식 중에 집에 가는 게 딱 켰는데 스포. 바로 결말 나와 맞아요. 있고 이게 말이 됨? 막 이러면서 이거 나오니까 맞아요. 진짜 재밌게 볼 것도 약간 조금 덜 재밌게 봐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약간 그거를 우리가 막 이제 기다리잖아요. 다음화가 이제 그때는 맞아요.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둘러보기에 그 장면만 톡톡 집어서 나오니까 내 눈은 약간 좌우로 멀어지는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안 보려고 하는데 이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두 분은 혹시 뭐 이런 스포를 약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제 하고 싶을 때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뭐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좀 안 하시는 거예요? 막 봤는데 뭐 저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봐도? 네네네. 잘 안 하고 맞지 그렇게 해줘야지. 네 근데 저는 약간 스포를 당해도 별 타격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 스포하고 싶다 지금 막 뭐든 아니 갑자기 막 보다가 야 쟤 죽어 뭐 주인공인데 야 한 3화 때 죽는다? 이러면은 보실 맛이 좀 있으신지 괜찮아요 저는. 아 그래도 또 네. 다른 색다른 느낌으로 약간 그 죽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야 저는 그런 보는 재미로 그걸 보는 재미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는데 결 기승전으로 간다 이거네요. 그렇지. 그죠. 우리는 이거잖아요. 쟤 언제 죽지? 쟤 언제 죽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네. 이걸로 본데 아리 씨는. 죽기 전엔 저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자 보자. 제가 왜 가시에 찔려 죽는지 보자. 목에 왜 가시에 찔려 죽는지. 아 저때 들어. 아 저때 아니네. 아 저때구나 이렇게. 아 저때구나 하면서. 저는 별 타격이 없는데. 스포를 약간 서로 다 다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포일러를 당하면은 네. 제가 더 많이 빨리 봐가지고 역스포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눈에는 눈, 이에는 맞아요. 이. 네, 그래서 제가 더 빨리 봐가지고 제가 본방사수 한단 말 하자마자 11시 끝나자마자 아니 10시 40분 11시 끝나잖아요 11시에 네. 근데 20분쯤 되면은 이미 다 나온단 말이에요. 다 나오죠, 다 나오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텍스트에 다 적어놔요. 야. 다 보내줘야 돼요. 단체방에다 다 올리는 거지. 아, 그 친구한테만. 아, 그 친구한테만. 단체방 하면은 이게 약간 다들 고통받는 거라서 그쵸? 한 명한테 그 나한테 공격한 사람. 공격한 사람한테. 참지 않아. 네. 요거 괜찮은데? 나도 혹시 당한 사람한테 바로 그렇게 해야겠다. 제이는 참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나 ENFP인데. 참지 않은 사람 제이 그리고 말티즈. 아 저 말티즈 너무 사랑해요. 말티즈는 참지 않는다고 유명하거든요. 맞아 그 짤 있잖아요. 네, 참지 않기. 아 그러면 사연자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우리 얘기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스포하는 과장님께 이제 스포 과장님이 오시면은 그 자리를 빨리 떠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냥 쓱 지나가 버려야 돼. 그리고 과장님이 왜 빨리 가 이러면 과장님 또 그 드라마 얘기하시거든요 하면서 그냥 쓱 빨리 가버리는 거지. 근데 과장님이 가시잖아요. 이 가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봤던 드라마를 켜놓고 네. 그 다음에 과장님 가시면 우리가 보고 싶은 걸 틀면 되지 않을까요? 네. 과장님,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 오듯이 네. 야, 과장님 오신다요?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미 다 봤던 것들을 터놓고 과장님이 와서 뭐 이렇게 해서 했으면은 진짜 감사합니다 하면 과장님도 기분 좋아지고 우리도 약간 속이면서 다행히 다음에 다른 거 보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꼭 한 명은 안 보고 밖에서 이제 망 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과장 떴다 과장 떴어. 그렇죠. 잘 아시네요. 알죠. 야 네. 과장 떴다 이거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방금 정혁 씨가 얘기한 그 솔루션 괜찮지 않았나요? 네. 그러면은 채널을 돌렸다가 과장님이 오시면 그죠. 우리가 봤던 영상을 틀어놨다가 봤다가 다시 돌렸다가 좀 네. 번거롭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마음의 편지를 씁시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부장님이 자꾸 스파일러 합니다. 아니요, 과장님한테 과장님이죠? 똑같이 네. 해요. 과장님 보는 드라마 알아낸 다음에 30분 먼저 문자로. 그러면 저 평생 야근할 것 같은데요. 네. 정대리는 좀 남아있게. 왜? 그러면은 이제 저희 채널을 돌리는 걸로. 네. 네. 그러면은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가는 걸로. 네. 아주 번거롭지만. 네. 이 방법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연자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긴급 출동 개나리 벽지. 우리 집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바이러스 딱 걸렸어. 우리 집 벽지는 바이러스도 잡거든. 그것도 99.999%. 개나리 벽지라면 우리 집도 바이러스 안전지대. 이야 집집마다 개나리 벽지 하겠네요. 겹치는 개나리 벽지. 아이투젠 아이투젠 비교를 하지마. 샤바투투 아이투젠 고민도 하지마. 샤바투투 아이투젠 이젠 아이투젠 패스트 캠프에서 만든 조보아의 사막 텐트. 알려드립니다. 힘들고 빡세게만 했던 토익 공부가 드디어 쉬워졌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바로 쉬운 토익 공식 에듀윌 토익. 공무원 시험 합격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딱 필요한 것만 토익도 이젠 쉽게. 쉬운 토익 공식 에듀윌 토익. 에듀윌. 다양한 오픈마켓에서 쉽게 팔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한 번에. 메이크샵. 검색엔진 다차 따로 고객이 원하는 건 다 찾아주니까. 메이크샵. 쇼핑몰 성공을 위한 마법의 주문. 메이크머니 메이크샵. 피자 맛의 꼭대기 피자마루.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언제나 가벼운 가격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어디서나 간편한 포장. 가격은 가볍게 포장은 가까운 매장에서 편하게. 이래서 피자마루.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마사지를 해봐도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린데? 혹시 하지정맥류? 다리 통증, 부종 등 하지정맥류가 의심될 땐 하지정맥류엔 배나실.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목부터 허리까지 근육통 완화케어, 매일매일 집에서 팬텀 메디컬 케어. 목 주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한 견인에도 바디프렌드의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를 잊지 마세요. 바디프렌드,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세계 노선이 연결된 신설동역 역세권에 100% 주차, 복층과 테라스까지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초격차 프리미엄 어반하우스 신설동역 자이르네. 4월 오픈 예정. 02-959-7800. 상업시설 동시분양 중. 자이 S&D. 열차단 썬팅은 지벤트, 시인성 뛰어난 지벤트, 소중한 내 차의 지벤트. 열차단과 시인성이 바로 썬팅의 품격이 됩니다. 나와 내 차를 높이는 선택, 검색창에 지벤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UU. UU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UU 제약. Let's go to time.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업 업 성과 업 업 업 업 매출 업 판촉물을 보려하라. 라, 라, 라. 좋아라. 라. 한청물은 고려잖아. 고려 기프트 한청물을 고려하라. 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두 분은 오늘 어떠셨나요? 어, 뭐야, 벌써 끝났어요? 어, 서운해. 저 진짜예요, 진짜예요. 무슨 얘기야? 일단 이게 즐겁게 하는 거죠. 아, 진짜요? 예. 어우. 아, 근데 저 진짜 오랜만에 라디오 하는데 너무 편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은. 두 분께 저도 감사드립니다. 매일 산으로 가는데 이렇게 또 다 잡아주셔가지고. 이게 네, 사실 감사합니다. 토크거리가 없으면 산으로 가는 걸 꺼내가지고 토크 꺼내면 재밌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너무 이제 재밌는 대화의 장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쵸, 우리 또 네. 이제 아이린님께서는 사실 또 이제 계속 하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 그러니까요. 웬디의 자리를 꾹꾹 채워주셨죠. 네. 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어, 그럼 이렇게 다시 볼 일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언제든 또 만날 수 있죠. 아, 진짜요? 저 좀 불러주세요. 저도 불러주세요. 우리 무슨 죄송합니다. 제가 또 산으로 또 뭔가 되고 들어갔죠. 저도 사실 그 받아 먹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예. 산으로 가면 또 받아 먹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 리액션 이게 오니까 하나가 네. 오면 좀. 아, 너무 재밌네요, 근데 진짜로. 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분 보내드리면서 4부로 돌아올게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세상이 편하니까 룸패커. 세상 편한 룸패커. 제리로제 떡볶이엔 닭강정. 제리로제 동시에 먹는 재미. 제리로제 꾸덕꾸덕한 소스. 제리베리.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어? 둘 다 먹으면 되잖아. 택택테리로제 떡볶이엔 닭강정.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테트리스 찜닭. 테트리스 찜닭, 테트리스 찜닭. 입맛 따라 골라 내 맘대로 토핑. 테트리스 찜닭, 테트리스 찜닭. 품격 있다 신선하다. 가맹문의 1566-8312. 골라 먹침 테트리스 찜닭. 산삼 먹고 힘냈다. 산삼아원 장만순 산삼과 봉진보. 산나원 장만순 산삼과 봉진보. 산양삼을 한 뿌리째 통째로 넣었다. 산나원 장만순 산삼과 봉진보. 산나원 장만순 산삼과 봉진보. 창업 비결을 뜻하는 말은 맛도 탄탄 매출 탄탄 탄탄면 공방. 창업 성공을 뜻하는 말은 오래가는 맛집 창업 탄탄면 공방. 선착순 2천만 원 창업 혜택까지. 탄탄면 공방. 소형 매장에서 초대형 매출 신화. 선착순 2천만 원 상당 창업 혜택까지. 국내 최초 한국식 탄탄면 전문점 탄탄면 공방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은 술안주로도 잘 어울리고 밥 비벼 먹기에도 좋은 야식 사천식 가지볶음 소개할게요. 먼저 가지를 깨끗이 씻어 오이소박이 자르듯 5cm 길이로 썰고요. 대파와 마늘, 생강, 홍고추는 잘게 다지고 돼지고기는 다진 고기에 밑간을 해서 준비합니다. 달군 웍에 고추기름을 내서 다진 돼지고기를 한 주먹 정도 넣고 볶다가 다진 대파와 생강도 함께 넣고 볶습니다. 여기에 맛술, 두반장 소스 한 스푼, 간장 한 티스푼 을 넣고 잘 섞은 다음 물 한 컵을 넣고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굴소스 한 스푼에 설탕과 식초, 후추를 살짝 넣고 가지와 홍고추를 함께 넣어 끓이다가 전분물로 농도를 맞춰주면 맛있는 사천식 가지볶음이 완성됩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환기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 바쁘게 지낸 그동안의 일상들, 다가올 설레는 일들, 완소들의 일상을 만나보고 선물도 쏩니다. 지금부터 함께해요. 완소로그.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들 주말에 다 모아서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사연들 만나볼까요? 이지숙님, 중3 딸아이가 엄마 생일이라고 아침에 미역국에 계란프라이를 차려줬어요. 딸아이 낳고 16년 만에 처음 받는 생일상이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와, 이게 누군가가 생일상을 차려주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따님이 처음 차려준 생일상이라니. 와, 따님 완전 다 컸네요. 다 컸어. 이게 생일상을 저도 엄마 생일 때 저도 한번 차려드려봤는데 이게 엄마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미역국은 그 미역국을 만드는 그 마음부터가 너무 좋고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이 사람의 생일에 미역국을 내가 챙겨준다라는 게 너무 뿌듯하거든요. 웬디가 아이린 언니 미역국 얘기 엄청 했어요. 제가 그날 그 저희가 녹음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웬디의 이제 미역국을 꼭 먹여야 된다. 왜냐면 제가 보는 웬디는 밥을 거의 안 먹어요. 밥을 안 먹고 항상 샐러드를 먹거나 아니면 무슨 뭐 김밥인데 거의 뭐 밥이 없는 키토 김밥. 근데 짱 커. 엄청 커. 엄청 큰데 밥은 없어. 그러니까 얘가 뭐 밥을 안 먹고 제가 지금 어떻게 살지? 그래서 제가 매니저분께 이제 녹음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밥을 말아서 한 숟갈 바로 먹여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제가. 네, 이렇게 누군가에게 생일상을 차려주는 거는 정말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네, 선물 뽑아볼게요. 19번. 야, 치킨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김명암님. 오늘 랩이란 걸 처음 배워봤어요. 스트레스에서 좋다는 친구 추천에 하고 싶은 말들로 가사도 써봤네요. 힙합 동호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배워보려고 시작했습니다. 첫 소절부터 계속 틀렸지만 재밌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요즘 다양한 동호회가 많다고 들었는데 힙합 동호회는 처음 들었는데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연습생 때 랩 수업을 들으면 저희도 이제 기존에 있는 곡들을 연습하기도 하지만 약간 인스트에다가 저희가 비트만 깔아놓고 저희가 쓴 가사로 이제 랩을 막 하기도 했었거든요. 굉장히 민망했거든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물 잠시만요. 21번 네, 필터 샤워기 네, 축하드립니다. 보내드릴게요. 네, 도민구님. 주말에 친구들이랑 매운 돈가스 먹으러 가요. 제가 초딩 입맛이라 매번 매운 거 먹기 도전에 실패했지만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돈가스니까 성공해보려고요. 울보가 될 것 같은 이번 주말 조금 두렵네요. 하하라고 하셨어요. 네, 저도 맵찔인데 이게 가끔 땡길 때가 있어요. 매운 게.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네, 선물은요? 마스크 세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일상 만나보는 완소로그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아이유 하이포의 봄사랑 벚꽃 말고 그리고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 길었던 겨운의 줄곧 품이 좀 남는 밤새 곧 그 속에 나를 쏙 감추고 걸음을 재촉해 걸었어. 그런데 사람들 말이 너만 아직도 왜 그러니 그저서야 둘러본 네 안에 set for me 손잡고 걸은 사람 하나 없는 내게 달콤한 봄바람이 너무해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 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는 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막상 뭐 별거 있나? 손잡고 걸은 사람 하나 없는 내게 사랑 노래들이 너무해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 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는 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노래 가사를 불러봐. 수많은 연인들 가운데 왜 나는 혼자만 똑같은 거리와 어제와 같은 옷차림. 난 제자리인데 왜 세상은 변한 것만 같지. 누군가와 봄길을 거니고 할 필요는 없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머물고 싶은 그런 기억을 만들고 싶어. 떨어지는 벚꽃잎도 엔딩이 아닌 봄이 시작이든. 사실은 요즘 옛날 생각이 나, 생각이 나. 걷기만 해도 그리워지니까 다시 느낄 수 있나 궁금해지지만 And then you know what.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Oh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Oh yeah.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모습이 자꾸 겹쳐 혼도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Oh yeah.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아이유 하이포의 봄사랑 벚꽃 말고, 그리고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듣고 왔습니다. 완소들의 일상을 들어보고 선물도 드리는 완소록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사연 계속해서 소개해 볼게요. 김하정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친구가 마카롱을 보냈더라고요. 놀래서 뭐냐고 물어보니 친구가 먹어보고 맛있어서 저한테 선물한 거래요.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네요. 아, 이거 본인이 직접 먹어보고 나서 아니면 직접 사용해보고 나서 선물해주는 거는 이게 너무 감동이잖아요. 저희 멤버들도 어디 가서 이거 멤버들 생각나서 샀어 하면서 주기도 하거든요. 선물 교환을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와, 진짜 너무 감동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께도 선물 드릴게요. 우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떡볶이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선아님, 저는 요새 제기차기에 빠져 있어요. 어릴 때만큼은 잘은 못 차지만 그래도 한때 동네를 주름 잡았던 실력이 어디 안 가더라고요. 운동도 되고 너무 재밌었네요. 와, 제기차기 정말 추억의 놀이인데, 아, 이 제기차기가 은근 쉽지 않거든요. 저는 한 개도 못 차요. 다리가 그렇게 좀 꺾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처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어렵던데, 이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선물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분께는 치약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윤정님, 다음 주에 남편과 재래시장 가서 양말 사려고요. 남편은 그동안 발가락 양말만 신고 다녔었거든요. 시장 가서 예쁜 양말 사줘야겠어요. 네, 제 주변에도 발가락 양말 신는 분이 계세요. 저희 헤어해주시는 선생님인데, 근데 그 발가락 양말을 한번 신으면 계속 그거를 신으시더라고요. 이게 편하대요. 이게 발가락 하나하나를 이렇게 감싸면 이게 좀 보온성도 있고 혈액순환도 좋다고 해서, 네, 끊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께는 4번 커피 선물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완소로그였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자기야, 골뱅이 통조림 사러 왔는데 어떤 걸 사지? 파란색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네. 골뱅이 무침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직도 몰라? 40년 넘게 한우물만 파온 전문회사 제품을 사야지. 우리 집은 언제나 푸른 바닷빛 파란색 유동 골뱅이야. 아, 파란색 유동 골뱅이.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장사를 위해, 장사를 위해. 전화 대신 받고 홍보 문자까지. KT 사장님 AI 비서팩. 24시간 놓치는 전화 없이 AI가 받아주고 메모, 위치 안내까지 척척. 홍보 문자도 알아서 전송. 사장님 AI 비서팩 디지코 KT. 가입 문의 100번. 비밀인데요, 저 박서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조강지처가 좋더라, 선열료가 좋더라. 친구는 오랜 친구 중. 사랑하고 언제 어디서나 믿음직한 품질 부탄가스는 역시 선연료 국민연료 선연료 영수마을 대장 말람지가 장기 집권에 성공했다람지 역시 나에겐 상대가 안 되는구만 최강 말람지파 보조 핸섬 완소들의 열렬한 지지로 나 말람지가 또 선물 가득 들고 찾아왔지 4월의 영스위트 선물을 저 웬디가 소개합니다 잘 시킨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더블링 교환권 엄마의 마음 마더스팜에서 수제 해피 그래놀라 입소문 마스크 네오시스에서 라이온스 컬러 마스크 온가족 건강 다비치팜에서 맛있는 콜라겐 시카티 정형기술에서 귀편한 이어프리 마스크 잇몸 건강 위에 유니메드에서 유니덴탈 올케어 치약 숲속의 공기를 담다 비토에서 숨쉬기 편한 비토 마스크 세상의 모든 잼 안단잼에서 가벼운 저칼로리 잼 5종 더마코스메틱 에르띠에서 에르띠 톤업 재생크림 꿀잠자요 슬리핑보틀에서 수면 아이템 슬리핑보틀 땀샘폭발 부스터 다타스에서 유산소 부스터 다타스 펫 헬스케어 비주프렌드에서 영양보충제 플랜패키지 웰커버 아이본 마스크에서 가볍고 완벽해진 마스크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세트 한국발모과학연구소에서 힐링무엔 천연탈모 샴푸 기능성 화장품 천수윤에서 천수윤진 마스크팩 무한리필 통큰갈비에서 식사이용권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AJC 코스메틱에서 멀티밤 퍼펙션 엔젤 크림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가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의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싶은 소소한 일상들 보내주시면 주말에 다 모아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영수 홈페이지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2022년 4월 10일 일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요. 웬디가 정말 너무 대견하고 대단하다. 웬디야 대단하다. 네, 이렇게 한 주 동안 스페셜 DJ로 함께했는데요. 내일은 우리 완디가 완소 여러분들을 만나러 다시 돌아오니까요.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럼 끝곡으로 웬디의 웬디's Rain Stops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하루의 완성은 아린. 안녕, BYE. 헤어진 후에야 볼 수 있었던 많은 것들 가려진 그곳 그 안에 다시 한번 날 들려주길.